최근에 우리 민족의 전통 음료인 수종과가 국가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. 원래 수종과는 복숭아, 딸기, 배 등을 가지고 만들어 이용하던 것을 점차 곶감을 기본 재료로 하면서부터 곶감 수종과 또는 곶감 종과라고 했습니다. 수종과는 곶감을 끓였다가 식힌 물에 담그고 거기에 생강, 잣을 넣어서 겨울 한철에만 맛볼 수 있게 만든 독특한 음료입니다. 우리 인민은 민속 명절인 설 명절날에 수종과를 즐겨 마셨습니다. 수종과는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좋은 약리작용을 합니다. 생강과 계피, 잣, 꿀, 곶감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을 배합해서 수종과를 만드는 과정에 각종 비타민과 광물질, 아미노산을 비롯한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물질들이 생겨나는데 이것들은 피를 맑게 하며 피로를 푸는 데서 특효가 있습니다.